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뭔가요? 사랑받은? 그래요. 사랑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설교 끝났군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요. 예, 사랑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 우리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 안 받으면 여기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여기 있죠.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있어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억지로 앉혀놨던가. 혹시나 오면 받을까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알아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봐. 그럼 좋아. 뭐가 좋은데? 뭐 하여튼 좋은데 뭐 말 뭐 할 수가 없네. 그냥 우선 만나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돈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건강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뭐 아니야. 근데 좋아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은데 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네.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쓰신 거죠. 우리를 사랑 안 하셨으면 성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시고는 성경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읽어서 뭘 원하시느냐? 그 내용을 알게 원하시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알기도 전에 난 널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너의 죄를 담당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원한 제물로 바쳐진 2000년 그 제사 때문에 효력을 받아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그러니 이거 완전 벼락 맞은 거죠. 은혜는 정말 벼락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쓰신 것이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쓰셨나요? 이것을 읽고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면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생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입니다. 영생이란 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원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영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게 영생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쓰여진 건데요.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살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담도 하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누구요? 우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세요. 오늘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뭐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아팠는지, 오늘 뭐하고 지냈는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눈 감아서 못 본 척 하세요. 왜요? 날 잡으시려고. 한 번에 끌어다 날 잡으시려고. 우리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보다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참아줘야 되는지, 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죄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것,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 뭘까요? 겨자씨예요. 겨자씨인데 굉장히 작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는 겨자씨 나무가 그냥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는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도양동의 가로수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벚꽃나무. 벚꽃나무잖아요. 길에 가면 보이는 게 벚꽃나무잖아요. 저 동네는요, 길에 가면 보이는 게 겨자씨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겨자씨 나무 그러면, 그거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이렇게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겨자씨 보니까 어떠세요? 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거목 같으세요? 아, 새들이 막 봉황이나 막 불사조가 와가지고 깃들은 봉황, 뭐, 그 거목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참새나 들 것 같은 그런, 응? 생각보다 굉장히 우람하지가 않죠?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윗 왕이 그 뭐예요? 침대로 썼다라는, 응? 백향목 침대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다라는 그 백향목 왕궁이에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지내는데, 아,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지내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하나님 집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내셨긴 했지만, 내가 언제 그런 집에 살았냐? 이러면서. 근데 저 정도는 돼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 저 정도는 돼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릴리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다 겨자씨 나무 보고 깜짝 놀랜대요. 아니 왜 저렇게 생겼어? 겨자씨 나무가 아니 굉장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니네. 이처럼 겨자씨 나무는 그냥 가로수입니다. 너무 볼품이 없어서 당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필이면 겨자씨 나무를 비유했어요.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다 심은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 정원에 저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저 흔한 잡초 같은 나무거든요, 저게. 잡초 심으시겠다는 분. 내 정원에다가. 내 밭에다가 그냥 잡초. 남들은 뽑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심겠다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 이제 메인 스트림이 아니에요. 거기가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이방 땅이잖아요. 외진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나무와 같다. 그게 뭐냐면 소외되고 볼품없고 별것도 아닌 걸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다? 자기 땅에다. 예수님이 볼품없는 별것도 아닌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땅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난 유대에서는 니고데모 정도는 돼야 심기는 줄 알았지요. 아 하나님 순종 잘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뜻에 잘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흔한 사람 아무나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심겼죠. 안 기쁘세요? 이거 기쁜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기쁜 얘기 한 겁니다. 기쁘시죠? 기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이 겨자씨 나무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원은 어디예요? 어디다 심었다는 거예요, 저거를? 예수님의 밭, 하나님 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 겨자씨 씨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그럼 밭은 어디예요? 밭은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들이 심기고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도 심겼겠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맞아요. 최후의 심판이 왜 있냐면 하나님 백성과 아닌 거를 가르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밭에 뭐가 심겨 있으니까. 예수님께 아닌 게 심겨 있으니까 그거를 갈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거. 거기에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 보통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에 심으셨는데, 저 어때 보이세요? 저요. 지금 피로하셔서 계속 저를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피로가 막 엄습하려고 그래, 지금. 제가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가로수처럼 보통 사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흔해 빠진 사람. 그쵸? 근데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요, 겨자나무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무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나무기 때문에 저는 볼품 없지만 그래도 좋다고요. 제가 이 진리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지. 뭐가 기뻐? 다른 거 기쁜 거 없죠. 뭐 세상 일 다 똑같아요. 뭐 없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내가 주님의 나무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가 있냐면요. 제 인생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뭐 완전히 만족해서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만족스러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떨 때는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게 막 밀려와요. 컨디션 좋을 때. 어쩌다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팍 밀려오면 막 그게 감동이 돼. 아니 내가 어쩌다 하나님한테 심겼지 이거?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게 왜 감사해요 그게? 그건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해? 1년에 두 번 정도. 그럼 나머지는요? 364번은? 363번. 그냥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아휴 뭐 어떻게 지내나 싶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만족도가 커지지만 주님이 좀 멀게 느껴질 때는 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느낌이야 요동을 칠 수 있고 제 생각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돌아보면 거기 계시고 안 계신 듯하니 거기 계시고 저는 지금까지 저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의 겨자씨나무라면 이거 자라면은 그게 뭐 새들이 온다면서요? 그 겨자씨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싶은 나무가 된대요. 새들이 뭐 이렇게. 아 근데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아, 나도 깃들고 싶지 않아, 나한테. 아니, 언제쯤 깃들고 싶은 사람이 되나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언제쯤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싶은 사람이 되나? 걱정스럽죠. 내가 주님이 심으신 겨자씨 나무는 맞긴 맞지. 의심 364일, 확신 하루. 그게 그냥 인생 같습니다. 그 하루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나가질 않아요. 나 애들 때문에 승질 다 버렸습니다. 성화 실패했어요. 와,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자라면 이제 깃들일 나무 괜찮은 나무가 되나 싶었는데 망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애 다 키우고 나면 또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겠죠? 웃지만 마시고 그렇다라고 응원을 해주시던가 고개를 끄덕이시던가 뭔가 소망을 주세요.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네. 이왕이면 최 목사만 그렇게 힘받고 응? 고개 끄덕여주고 그래 최 목사 잘 될 거야 그래 그 애 키우는 거 힘들지 그렇지만 또 그러면 또 주님께서 있으니 계시니까 또 잘 될 거야 하면서 격려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서로 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 서로 다 나무잖아요. 백향목도 있지만 겨자나무가 많잖아요. 저는 백향목 아닙니다. 겨자나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돌봐줘야 돼. 꺾으면 안 돼요. 겨자나무 가지로 때리면 안 돼. 잘 돌봐주고 물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해주면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교회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면 교회를 응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 나 교회 갈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교회 갈게. 그 동원로 470번 길? 56번지? 거기 오면 교회 있나요? 거기 저 거기 살거든요. 여기 교회 어디 있는 게 교회예요? 예배당? 예배당 교회인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딘데 교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면 돼요. 교회가 누구니까요? 나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길 원합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돼요? 내가.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소망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나잖아요, 나. 우리는 나가 모여야 우리가 되죠. 아니, 무슨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니까 교회가 뭐 어디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질 않아. 누가 따뜻하지 않아?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따뜻할까? 그 얘기잖아요. 아유 무슨 교회가 뭐 행복한 것도 없고 맨날 싸우고 아 왜 그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잖아 내가. 그게 나예요 나 다. 나는 왜 하나님 그런가요? 겨자나무라 그렇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클까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와 보라. 와서 내가 하는 걸 봐라 이거예요. 뭐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참으셨어요. 그냥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본질이 참는 겁니다. 로맨스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엄청 심고 계세요.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겼을 겁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이 그거 전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땅에 심으시는 거. 빌립도 잡혀와, 나다나엘도 잡혀와, 베드로도 잡혀와, 안드레도 잡혀와, 요한도 잡혀와.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 잡혀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그 얘기죠. 그래서 1장 35절에는 그래요.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자기 제자 두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요한하고 먼저 예수님을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 제자인데 예수님으로 갈아탄 거죠. 이제 아시죠?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한 반나절 지냈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안드레예요. 먼저 자기 형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한테 얘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는 누구냐면 자기랑 요한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어.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성경에 쓰여있는 그분 내가 만났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안드레가 예수님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만났어요.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안드레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요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말하러 왔다. 그거 두 가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옆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맨날 들었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래. 저 사람이 메시아래. 맨날 들었어요. 옆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보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 봤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알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맞죠?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깨닫는 건 언제냐면요. 그분과 뭐라 그럴까요? 친분이 생길 때예요. 친분이. 그분과 교제가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알던 진리들이 다 살아서 역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실 때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요한 계시록 강연하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계시록. 뭐라 그러죠? 계시가 뭐예요? 원래 있는 건데 감춰져 있어.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알아요. 그거는. 조물주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물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만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훅 들어오실 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다. 나는 구원자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관계를 먼저 맺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경험을 하게.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시더니 진짜 아버지처럼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백성이라 그러시더니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 진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해서 체험한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얼룩? 주님 숙소로. 자꾸 부르셔요.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셔. 그리고 나서 따로 불러요. 숙소로. 그래서 설득은 말로 하지 않고 관계로 해요. 관계로. 그러니까 맞는 소리 100번 하면 안 듣잖아요. 아, 자기나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소리를 아버지가 하면 듣는다니까요. 그 말이 맞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분이 내 아버지 때문에 듣는 거예요. 싫어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 따졌으면 뭐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니까 내 말 좀 듣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계시를 주시는데 뒷장이 나갔습니다. 보면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는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싶어요. 하셔요. 뭘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어난 거지만,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테크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게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해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듣긴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예요. 예수님은 애들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아세요? 애들은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배워요. 기독교의 창시자로. 근데 백날 배운다고 되나요? 다 배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 받은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세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이 조물주이겠거니 그냥 신이 존재한다면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정도의 어떤 사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랑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뭐 어려운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 안 좋은 분? 좋은 분.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좋은 분인지? 안 알려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좋은 분이야. 백날 얘기 된다고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해봤어야 알죠. 아니 뭐 맛을 봤어야 고기가 맛있다 그러지.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성경에 얘기하듯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시는구나.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뭐 노래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셨다? 그게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나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사랑받은 겁니다. 부름받은 겁니다. 계시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하셔야죠.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적게 하시면 되죠. 왜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많이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적게 하는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 만족하죠. 많이 한다고 억울하세요? 아, 나는 헌신 너무 많이 했어. 억울해. 그냥 시원하게 살고 싶은데 답답하게 살았어. 억울해. 그러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받은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만족이 있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안드레를 부르시고 키우시고 사랑하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이 당시만 해도 안드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자기가 예수님 열두 제자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겨자나무를 갖다 심어서 결국 뭘로 만드셨다고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우리도 지금 깃들었잖아요, 안드레한테. 안드레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깃드는 거죠. 그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겨자나무 같은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질이 있잖아요. 배렸잖아요. 애들 때문에 배렸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다짐해요. 오늘은 소리 세 번만 지르자. 그 이상 지르면 죄다. 배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반만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실제 아버지죠. 제 실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만 했겠냐고요. 저희 아버지도 흠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사랑을 한 그것만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뭐하게 돼요? 모든 허물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막 체험하고 경험하는 와중에 조금씩 씻겨나가는 거지 결단해서 될 문제가 됐으면 벌써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 근데 그분의 사랑에 잠겨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눈물 없이 고치지 않으십니다. 울게 하셔요. 아프게 하시고. 그럼 고쳐져 있어요. 참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밥상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난다는 걸 아시겠죠? 좋으시죠? 저 밥상이 뭐냐면 애들 먹으라고 차린 밥상이에요. 저 밥상을 보는 순간 애썼다. 보통 애들 반찬은 몇 개다? 두 개. 햄하고 김치잖아요. 아니 햄하고 김. 두 개. 근데 저렇게 차렸어. 애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 전부터 해갖고 차렸어요. 저렇게. 그래서 애들이 오니까 맛있게 숟가락을 들고 퍼먹는다? 아니다. 소리가 나온다 들어간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소리 지르는 근거가 됐죠. 이럴 거면 하지 말걸. 첫째는 숟가락을 들더니 마구마구 퍼먹으면서 아빠, 뭐 엄마겠죠. 엄마, 너무 맛있어. 기가 막히죠. 근데 둘째는 딴짓만 해. 이놈이. 먹질 않아. 딴짓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없어요? 반찬이 없어. 그러면서 입을 막아. 먹고 이렇게 뭐 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 딴짓 말고 밥 먹어. 분위기 이상하죠? 밥 먹어. 그러면 먹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 일로와. 너 밥 먹어. 일로와. 그 다음은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는 칭찬해줘요. 아유, 우리 새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차려준 밥 먹어서. 둘째에게는 너 딴짓 하지 말고 밥 먹어. 너 이번에도 안 먹으면 맴매야. 맴매야? 맴매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죠. 안 먹잖아요. 내가 차려준 거. 너 먹지 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가. 너 나가. 밖에 나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먹을게요. 이래요. 크면요.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내가지고 호적에서 판다. 1번. 2번. 맴매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먹으면 떠먹여준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왜요? 길러야잖아요. 길러야 잘못했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길러야지 내 새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르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 사랑받는 사람. 아직은 뭐 좋은 나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되어가고 있죠. 격려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자꾸 이파리 없다고 욕하지 말고. 좀 없을 수도 있죠. 가을인가 봐요. 이해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행복하고 한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